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원입니다. 아유, 시장이 말이죠. 오늘 또 미국에서 나는 또 반등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네. 오늘 1% 내에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역시 오늘 또 보면 낙폭과대주들 중심 또좀 반등은 좀 네. 추가하는 거 있겠고, 역시 또 건설주 오늘 또 선방에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건설주가 실적 발표하는 것도 있는데요. 역시 오늘 보면 이런 것도 대통령의 향후 동정을 네. 단독이라고 해서 이런 아주 이상한 놈들이 있어. 네네. 세계일보가 단독한 거 아세요? 세계일보가 단독. 보셨어요? 네. 세계일보 단독한 네네. 하니까 다른 애들 쫓았었어. 세계일보 단독이야, 세계일보. 네. 아, 세계일보 단독하고 오늘 청와대에서 무슨 해외 순방을 검토하는 것을 또 대변인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듣고 싶은 얘기 별로 그런 얘기는 아닌데, 네. 하여튼 더 좋은 얘기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건설주도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은 특징이 되겠죠. 지금 벌써 아침에 동시호가 때 2%, 저는 이제 방송할 때 동시호가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오늘 또 이게 있을 거다. 근데 생각했던 건더 많이 올라가는데요. 얼마 올라가니? GS건설 8%, 삼성엔진 6%. 죄송합니다. 삼성엔진은 지워줘. 100% 삼성엔진 지워줘. 네. 나 깜짝 놀랐어. 삼성엔진 네. 100%야. 삼성으로 100%야. 하여튼 키움이 그만큼 재벌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지. 네. 그장 삼성 100%. 현대건설 6%. 대림산업 4%. LG 현대산업 2%. 대우건설 3%. 오늘 건설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일보의 단독.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시작 다른 것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38거래일 만에 네. 그 일단 그뭐 매수세로 종가까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매도가 멈추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57억 매수에 대한 쪽이고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매도를 하면서 네. 거래소 시장에 대한 쪽이 훨씬 더 이제 뜨겁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소 지금 건설 증권, 그러니까 네. 트로이카죠. 건설 증권, 그다음에 은행 뭐 이렇게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낙폭과대, 그러니까 대우 인터, 그다음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낙폭과대 주죠. 뭐 현대 미포조선, 그다음에 네. 또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쪽들, 롯데케미칼 이런 쪽들의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그 소재 산업재 섹터가 돌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네. 이런 쪽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흐름들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그 아까 현대차 얘기했지만 현대차 얘기했지만 또 포스코도 또 이런 거안 되잖아. 네네. 15억 달러인지 얼마인지. 네. 아 뭔가 좀잘 됐으면 좋겠어. 포스코도 네. 뭐좀잘돼 갖고 저한테 디스만 당했으면 좋겠는데. 포스코. 예, 네, 포스코. 하여튼 포스코도 이란에 진출한다는 건데요. 예전에 이란에 진출을 했었죠. 파이넥스 공법으로 해서 뭐 이란에다가 뭐 진출을 한다. 작년에 이미 얘기가 한번 있었던 거죠. 예, 그 얘기인데, 포스코랑 이란은 뭐냐면 관계 나쁘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란과 우리나라 사이가 좋은 나라. 이건 분명합니다. 특히 네. 이란 사람이 우리나라를 좋아해요. 우리가 네. 테헤란을 했다시피 그거 아세요? 이성에서 전 어떤 세계에 한국 이름을 딴그길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서울로 네. 가 있는데요. 당연히 테헤란이 있고요. 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어딥니까? 프랑스의 조그만 소도시에 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네. 안 가봤는데, 뭐, 그 얘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하여튼, 이란은 이제 좋아한다. 보시면 분명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예전에 거기가 자동차 산업이 나름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철판을 이미 예전에 내연간판을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포스코가. 그랬는데, 문제는 포스코가 해외 수출하는 것이 그렇게 돈이 되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도네시아 진출한 것 같고도, 아시아 이머징에 뭐큰 교두를 만들었다고 엄청나게 자랑질했거든요. 네. 2년 전만 하더라도요. 근데 지금 3년 됐나? 그게 오픈했을 때 보면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찾아보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에? 포스코 이란 인도네시아 진출이 KBS 스페셜에 나왔어요. 네. 일요일 전이 8시 하는 거 스페셜에. 네. 그 정도로 그냥 엄청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젠장 그런 것들이 다 적잖아는 요인. 모르죠. 요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튼 시장에 대한 그런 대응은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전반에 다른 시장의 흐름 좀 간단히 좀 체크해 주세요. 뭐 시장에 대한 흐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래소 쪽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주에 대한 반등, 이런 거에 대한 쪽 때문에 지금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상품 계정에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이 네. 거래소 쪽에 대한 매수에 대한 쪽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이 반등을 할때 그동안에 좀 강했던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좀 조정이 들어오는 형태 네.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오늘은 네. 어쨌든 간에 거래소가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교보증권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교보? 예, 교보증권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간에 그래 올해도 이제 오늘 시장 반등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상승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 이런 쪽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게 되면은 뭐 실적인데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냥 1조 언더가 좀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네. 어제 올라가고 나서 다시 좀 밀려서 오늘 네. 이제 조정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뭐 실적에 대한 좀 영향보다는 낙폭과 대주가 움직였다 네. 뭐 이런 쪽에 대한 영향이 좀 더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수급에 보면 오늘 뭐 GS건들을 좀 아침에 좀 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낙폭과 대주들 좀 삼성 SDI 아니 LG화학을 어저께 좀 우리가 좀 외국인이 샀는데 오늘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사네요. 10만주 이상 네. LG학사하고 있고요. 하여튼 삼성SDI는 어저께도 열심히 기관 외국인 팔았는데 LG학은 어저께도 기관은 열심히 팔고 개인이 어저께 너무 많이 산 것 같은 느낌이 네. 있긴 있어요. 30만주 정도 순매수고요. 외국인도 좀 샀는데 오늘 LG학이 오늘도 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30만주 벌써 거래되고 있고요. 그런 거 그러면서 여하튼 지금 외국인은 모처럼 순매수인데 제발 이렇게 끝나서 한 500억이라도 순매수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장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오늘 보면 어저께 어떤 분이 갑자기 어저께 얘기도 안 했는데 단타에 갖고도 3% 벌었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도 퍼스텍 또 오르네요. 퍼스텍 들어오고 있고요. LIG 넥슨은 점잖게 오늘 같은 나는 야 나 너희들이나 올라가 이놈아. 나는 쉴래. 예? 그래서 LIG 넥슨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또 어떻게 됐니? 내가 또 좋아하는 주식은 어떻게 됐어? 아이고 오늘 3%나 빠지네. 이제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이성원 교수가 얘기할 텐데 비옥수 많이 떨어지네 형님. 또 그럴 텐데. 아니 왜냐하면 오늘은 일단은 네. 그 지금 보면은 그 네. 종목들이 제약바이오가 이제 빠지기 때문에 네. 어제 나스닥 바이오인덱스가 반등을 못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겠고 또 중국 시장이 지금 현재 네. 우리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었는데 네. 다시 한번 1.96% 그러니까. 급락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700포인트를 깨고서 2695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반등을 좀 제한하고 있고 오히려 네.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고성장 쪽 섹터에 대한 조정에 대한 쪽에 네. 빌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걱정이고요. 미국은 좋을 수 있는데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막 국가에 대한 썰렁한 얘기 네.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물론 뭐 다른 얘기도 많이 있으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보셔야겠고 물론 이머징이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많이 다수가 얘기하는 게 인도거든요. 네. 이제 일단 잠시 우리 이슈 따라잡기 할 때 또 좀 보여드리겠는데 인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얘기해서 자기가 잠시 후에 하겠고요. 지금 일단 또 중요한 손님이 수요일 날을 또 바로 이분 때문에 보신다는 분 계셨잖아요. 네. 뭐 욕하는 분도 있어 다들. 그렇지만 또 선호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바로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켓. 이슈 앤 전략이 되겠는데요. 어느 분인지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금 전에도 청주대에다가 전화를 하고 계셨던. 네. 청주대에 전화를 하고 계셨던. 청주대에 전화가 왔어? 아니, 본인이 전화하셨다. 아, 뭔지지? 손대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외국이 돼 있었습니다. 외국이 돼 있었어요. 네. 청주대학교가 아니었고요. 네, 딴 데인가요? 다른 데고. 아,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아, 왔습니까? 네네. 전화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계시죠. 네. 네. 전화 왔으니까요. 아, 네. 추운데도 계속 대학교 가는 계속? 해야죠. 네. 추운데도? 방학이 없어요, 거기냐? 방학은, 지금 겨울 특강이에요, 그럼? 방학은 제가 쉴 때가 방학이겠죠. 아, 그래요? 네. 네. 오늘도 한 두 가지 정도 준비해 오셨는데, 첫 번째가 중민호입니다. 머리가 없으신 분을 위해서 그렇죠. 준비하셨는데요. 뭐가 좀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뭐가 잘한 걸 모자란 걸 채워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네. 제목 정해졌어요. 모자란 걸 좀 채워 넣어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20대 같은 경우도 뭐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잘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뭐 공부라든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도 역시 네. 일단은 탈모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2012년 기준으로 이제 5천만 명 중에 1천만 명이 탈모로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1천만 명이요. 5천만 명 중에 1천만 네. 명? 그런 만큼 이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숫자?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 모발 학회에서 모발 학회에서 네, 모발 거기에서 모발. 이제 제대로 공개를 아 이런 거네 빛을 빚는데 내 머리가 이렇게 빠져 하는 사람도 포함된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의약품이라든가 아, 네. 혹은 뭐 모발 탈모 방지 제품을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그건 좀 다양한 사항인데 최근에는 여성들도 역시 그렇죠. 모발이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를 좀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국내 상황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역시 모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외인 눈이 네. 심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눈이가 심은 거예요? 네. 심은 거죠. 심은 거예요. 아, 나 몰랐지. 그래갖고 네. 굉장히 좀 젊어지. 헤딩 안 하겠네. 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돈 받는데? 돈 받는데. 네. 네. 받으면 해야죠. 돈 받으면 해야죠. 받고 또 네. 심어야지. 네. 그렇죠. 받은 걸로 다시 심어야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네. 축구 선수예요.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들인데 네. 없다가 자랐습니다. 심은 거죠. 대박이어서 이제 굉장히 좀 젊어지는 건데 네. 사실 건강 쪽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심리적인 문제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네. 우리나라에서 성인 62.5%,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인 62.5%가 네. 탈모가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네. 세계 평균 탈모 비율은 32%가 넘어가고 있고요. 네. 세계 추정 탈모 인구가 2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체코가 가장 높은 탈모율을 보이고 체코가요? 있고요. 체코가요? 네. 네. 스페인, 독일, 그다음에 한국은 20위로서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23만 추정인데 이게 2015년인데 탈모증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진단을 받은 사람이 한 23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중에 45%가 여성 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많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탈모 시장이 10년 동안 네. 한 8년 동안 4천억에서 4조까지 10배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탈모 치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샴푸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탈모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샴푸질을 잘 해야지만 탈모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좋은 샴푸 쓰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샴푸. 네, 그 이슈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진료비 같은 경우 5년 동안 47%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탈모하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 이제 샴푸 같은 혹은 가발, 모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운웨이 컴퍼니인가 그 있잖아. 그렇죠. 예전에 흑인들이 많이 쓴다고 해요. 네. 그랬던 거. 네. 근데 이제 네. 그 시장 쪽에서 헤어 관리 제품들이 많이 또 시장이 커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네. 탈모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탈모를. 정부에서? 네. 우리나라도 의료보험 되는 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아, 왜냐하면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개인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럼 보톡스도 해주게 그잖아요. 그렇죠. 쌍꺼풀도 그게 이제 왜 그 속눈썹이 찔러야지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미용 목적은 안 해주잖아요. 이 교수가 또 얘기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속아주는 거죠. 속아줘 내가. 근데 그것도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치료다라는 생각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네.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치료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굉장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뭐 치료를 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머리를 심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네. 의료용 모발, 네. 그러니까 뭐 가발이죠. 가발 네.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 부분이 치료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네. 의료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한 50에서 60%를 좀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보게 되면 드러그 포지션 리포지셔닝이라는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네. 우리 비아그라가 네. 원래는 혈관 질환으로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용도로까지 네.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즘에 광고 나오는 게 마이녹실 그런 게 있잖아요. 몰라요. 그런 것도 역시 네. 처음에는 고혈압 치료제로 나왔는데 네. 머리가 잘하네 그렇게 네. 되면서 이제 포지션을 바꾸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약을 개발했을 때 15년 정도 그다음에 네.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연치 않게 그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것만 이제 조금 바꿔갖고. 아니 근데 탈모하고 약 먹으면 성기능 장애된다고 내가 들었었는데 몇 년 전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 보통 그 탈모 얘기하면은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가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그때는 거의 뭐 성기능이 이제 줄어들 시기다라는 네. 얘기가 굉장히 좀 많고요. 이성훈 교수 해당되네. 그래서 이제 40대니까 네.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제가 또 알아봤죠. 네. 충북에서 이제 충북 대학교가 머리 쪽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성기능에 네.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수소문해 본 결과 네. 울산에 좀 성기능에 관계 없이 네. 풍성하게 자라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입이 아니야? 그 화면을 봤거든요, 제가. 머리 나온 사진을 풍성해졌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뭐 그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 치료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네. 1월 20일 날 아보다트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아보다트? 네. 그게 이제 탈모 치료제 2위 업체거든요. 네. 원래 1호의 업체는 일단은 뭐 특허가 만료가 돼 갖고 네. 지금 시중에 뿌려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은 아보다트가 이제 1월 20일 이후로 네. 특허에서 만료가 되게 되면서 네.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제네릭 상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광고가 나오는 먹는 약, 경구용이랑 그냥 뿌리는 약 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경구용 시장이 한 천억 정도 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먹는 것만 해서 천억 네. 시장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부분 기업, 즉 35개의 제약사들이 신청을 해놨어요. 쓰려고. 비약을 한 노리고 한미약품이 네네. 88정 만든 건 똑같은 거네. 그렇죠. 그런 거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되면서 네. 이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기존에는 워낙 비싸갖고 많은 네. 사람들이 많이 못 썼는데요.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제너릭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좀 다운이 되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남성 치료제 시장을 보게 되면 2014년까지 전체적으로 533억 정도 그 밑에는 뭐 특허 존속 예계국 아보타트까지 있는데 한 네. 700에서 800억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천억 시장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박약중에서 판시딜, 판토가 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녹실 이런 네, 부분을 네. 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게 판시딜이나 혹은 마이녹실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탈모라고 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요. 뿌리고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 진짜 머리야?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런 걸? 공부했죠.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법 아니야? 관심은 네.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좀 빠지나 봐. 근데 이걸 다 근데 이걸 정 관심 없는 이걸 다 준비를 한 거야 이걸 정말? 해야죠. 와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네 이거. 아 작년 연말부터 이 아이가 달라지고 있다는데 우리 선생님 달라지고 달라야죠. 근데 이걸 다 직접 만들었어? 아니면 여러 가지 취합한 거예요? 취합한 거죠, 보통. 아, 취합?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정수리 탈모에는 미녹시딜. 정수리 탈모. 확산성 탈모 치료제는 판시딜.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 이거는 의료법 위반으로 걸릴 수가 있어. 아, 그런가요? 그거 틀리면. 여기 약사님이나 의사님 들으시는데 그런 건 말 잘못하면 큰일 나. 아니, 그렇게. 표를 보고 그냥 이런 게 이런 거 있다 정도로만 얘기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권유하면 절대 안 돼.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시장 커질 거고 이제 제너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네. 제너릭은 올 한 해 화두가 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주로는 동아에스틱, 유한양행, JW중에 제약, 중해신약, 네. 네. 한미약품 종근당,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마이녹실 같은 경우는 현대약품, 판시딜의 네. 경우는 동국제약. 국내 시장 쪽에서 이 탈모 치료제 쪽에선 사실은 좀 죽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잘 팔렸던 게 동국제강인데 네.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국내 제약사들이 다시 한번 탈모 치료제 쪽으로 선점하는 걸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사님이 계시는 것 같아. 네. 네. 저 듣고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번 약사님이신데 아무튼 조심해야 되고 네. 다음 얘기 어느 거예요? 네, 제가 또 집을 옮겨야 돼요. 집을? 네. 해리 얘기하려고 해도 해리. 다방, 다방, 직방. 다방, 직방 이런 거? 그러니까 큰 거. 아까 전에 이제 죽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방, 직방이고요. 네. 해리, 해리. 직방, 직방. 네. 무슨 얘기해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오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토? 네. 오토. 뭐 이전에도 오토에 대한 얘기는 좀 해드렸습니다. 내가 전문이지 거기. 근데 오토뿐만이 아니라 네. 조금 그 안에 있는 핵심 기술이 뭐가 있을까 네.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시장하면 대표적인 핵심 구현 기술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NFC.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해드릴 비콘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 잡고 싶은데. 비콘은 들어봤지. 뭐 이전 작년 재작년에도 이슈는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만 네. 사실은 관련주들이 그게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하나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 네. 이 비콘이 LBS라고 해갖고 이제 위치 기반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LBS? 네. 그게 이제 예전에 SK 플래닛에서 T맵을 갖고 있는데 그걸 SK 텔레콤이 가지고 왔죠. 왜냐하면 그만큼 위치 기반 시스템 쪽으로 이슈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하려다가 이제 조금 줄인 건데 네. 아마 대부분 아실 부분이 뭐냐면 오토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요. 비콘이 또 포함되고 있는 게 지금은 삼성페이가 NFC 그다음에 MST 그러니까 네. 마그네틱 관련으로 이슈가 되게 되면서 애플과 구글을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발달을 함에 이어서 온라인 시장까지 온라인 모바일 그 쇼핑까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시장이 지금 뭐 국내에서 추정하는 게 한 28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는 800조에 육박한다라는 800조?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선점을 해야 되는데 네. 핵심 구형 기술이 4개가 있습니다. 4가지? 네. 총 4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는 2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거층 음성 통신 그 다음에 BLE 비콘은 뭐냐면 요즘엔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NFC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QR코드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NFC보다 비콘이 조금 더 좋은 점은 뭐냐면 길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리가 훨씬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 같은 경우는 BLU, 비콘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네. 돌아다닐 때 이제 우리가 가면 띠링띠링 하면서 이제 오잖아요. 네. 뭐 광고가 대표적인 부분이었는데 네. 그 광고가 온다라고 하는 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단점으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좀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성 교수같이 술집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와이프가 알면 쥐약이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콘 싫어하지 자기는 이 여자는. 비콘이 뭐 돼야지. 뭐 비콘 단말기들이 다 없는데 뭐. 핸드폰 안 돼 아직?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 네. 오케이. 네. 최신식으로. 그래서 이제 비콘 동작 네. 원리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비콘 BLE 비콘이라고 있어요. 기계. 네. 이게 네. 이제 NFC보다 좀 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옮겨지게 되면 정보를 전송을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에서 네. 서비스나 정보 같은 부분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콘 시장을 보게 되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8년까지 네. 44,500만 달러 정도.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비콘 기반 서비스 시장인데 네. 21조. 21조까지 시장이 커진다라고 2018년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네네. 이제 비콘을 얘기를 좀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요즘 네. 같은 경우는 카드사에서 좀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비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자기네 정보, 그 다음에 원하는 정보를 좀 제공을 하는 광고 네. 형식으로 인해서 네. 이런 시장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구글과 애플 쪽에서도 역시 비콘의 경쟁이 계속적으로 네. 가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나 뭐 잃어버린 물품까지 비콘으로 찾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만큼, 향후 지금 O2O의 이슈는 나중에 비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비콘은 대부분 많은 곳에 쓰이는 거죠. 네. 뭐 버스라든가 광고, 대표적인 네. 게 또 광고 시장이 굉장히 좀 비콘으로 인해서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사물 위치 추적, 그 다음에 모바일 결제, 커넥티드카, 네. 그쪽까지 이제 비콘으로 인해서 활용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비콘과 스마트홈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모든 제품을 움직이는 거죠. 요즘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 TV를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걸 다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그런 것도 NFC 혹은 비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은 아직은 커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시장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것보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위치 기반 시스템에 대한 이슈까지 좀 같이 네.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K텔레콤, KT, LG, U+, 그 다음에 최근에 같은 경우 유비벨록스가 이제 위치 기반 시스템 자회사로 갖고 있거든요. 유비벨록스 오래간만에 들었네. 네. 자회사에서 그런 부분 좀 있고. 아니, 유비벨록스. 네. 그 다음에 어부부 반도체, 한국정보부가 어버버. 네. 그 다음에 네. 마지막 KT롤이 이제 하나의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네. 비콘 관련주로서 네. 또 이슈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관심 있는 게 어느 거예요, 저 중에? 전 유비벨록스. 자기는? 이승윤 씨. 유비벨록스밖에 없어요. 유비벨록스. 왜냐면 근데 이제 라이마이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100% 자회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얘가 지금 SK텔레콤에서 그때 돈을 한 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쐈는지 모르겠어요. 그 SK텔레콤에서 라이마이 지분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라이마이 그 밑에 고객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 SK텔레콤 네. 그다음에 SK플래닛 뭐 이런 네. 애들이 지금 고객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비콘 관련된 기술에 대한 쪽이 활성화된다라면은 유비벨록스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뭐 하는 회사 딱 그거 야, 비콘 진짜 말 그대로 비콘 하는 회사예요. 라이마이가 비콘은 그, 아까 그 BL 이런 네, 그 버튼 만드는 거 ABS 특화 버튼 특화 업체죠. 그쪽으로 이제 하는 거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애들이 이제 주요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는 탑이 뭐야 그래서 유비벨록스. 유비벨록스죠. 근데 이게 주가는 안 좋아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자, 아까 네. 화면 좀 아까 그 중에서 화면이 아까 그 비콘과 스마트 홈 좀 보여줘 보세요. 스마트 홈이요. 그 화면 한번 잡아보세요. 네. 하하, 이게 있죠. 아, 나 이 송재상 교수 마음에 들어졌어. 아, 난 예전에는 아, 이 친구 좀 이상하다 그랬거든. 근데 이 친구 요즘 아주, 아, 우리 교수님이 역시 달라. 뭔가 다르는데.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머니크까지 쭉 보여줬잖아요. 네.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동차 얘기 쓱 해드렸잖아요. 네. 다음 주 거 제가 어저께 거 다 쓱 보냈거든요. 다음 주 거. 다음 주 거. 다음 주가 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제가. 근데 딱 그래서 저거 있죠. 스마트폰 보니까. 이걸 보고 생각나는 회사 없어? 아니, 제가 요새 느낌이 좋죠? 인정 받아야 되잖아. 네, 네. 뷰옥스 완전 대박 났거든. 대박 났죠. 저는 다 제가 뷰옥스를 어떻게 알았겠어. 이승윤 교수한테 얘기한 거를 묵어놨다. 나는 그냥 생각했을 뿐이잖아. 내 머릿속에서 뭔가 찾아봐서 뷰옥스를 찾아봤을 뿐이잖아. 네네. 저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어디서 들어봤다 했어. 찾아냈네? 네. 이승윤 교수한테 배운 거야. 100%. 뭔데요? 아이컨트롤스. 아이컨트롤스? 난 아이컨트롤스가 이제 다시 오를 것 같아, 이제. 아이컨트롤스 오를 때가 돼갖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신문, 잡지에 나가고, 잡지에 아이컨트롤스가 나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온라인 나가거든요. 일단 이제 스마트홈이랑 저 이제 아마존에서 대시버트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같이 해서 이제 로키, LBS 이런 거 해갖고 썼거든요. 아, 저 스마트홈이면 저 모든 걸 아우르는 게 아이컨트롤스. 아, 그게 요즘 보면 된다 했는데, 시장도 건설도 안 좋잖아요, 시장이. 네, 네. 그래갖고 주가가 한번 차차 한번 보이죠. 주가가 바닥에 앉아. 그쵸. 아니, 눈에 띈 적이 없어. 상장하고서 차트 보면 상장하고 눈에 띈 적이 없어. 아이컨트롤스가 그잖아요. 그냥 좀 올라가다가 한 달 넘게 적이 없어. 쭉 내려와. 뜬 적이 없는데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아이컨트롤스 그냥 못 믿겠다 싶더라도 아니면 할 수 없잖아. 관심하면 넣어주세요. 한구탱이. 근데 제가 보기엔 한 두 달 안에 저런 게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매일매일 하는 건 우리는 난 재주가 없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 운 맞은 놈 쫓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네, 네. 비옥수 운 맞췄잖아. 근데 100%짜리를 만드는 것도 요즘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 아이컨트롤스 이거는, 아, 이거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는 움직인 게 없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라이마이도 유비벨록스가 좋긴 좋은데, 이게 매출이 증가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기저효과. 그러니까 100억대에서 뭐 300억 가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200% 증가, 300% 증가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적으로 그 유비벨록스에 크게 기여하는 수준까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건데 방향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방향은 맞는데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 전기차건 뭐 유비벨록스건 다 현대산업 앞에 와서 형님 우리 거 좀 설치해 주세요 이러겠지. 네네. 그래서 난 형님이 난 좋아 형님이. 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내용도 좋았어요. 네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돌출 건데요. 주식 저경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쓰셨어요. 학령 앵커가 연예인 되던 연예인 근처당 가봤죠. 네. 연예인은 안 줘봤죠, 옆에서. 아나운서랑. 촉이 다시 살아나는 듯 메모했소! 메모하셨대. 아, 관심법이 발동하고 있다고 또. 키레님이라고 쓰셨는데. 키라래? 네, 쓰셨고요. 하여튼, 또 뭐야. 주신놈은 방향을 보여주신 뭐가 있지? 뭐, 잘 모르죠. 나도 누군지도 몰라. 안 한. 그런 뭐 있어야 될까.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네네. 이제 우려가 뭘까 있을까 전기차 쪽 2차 전지 시장에서 네네. 그게 뭐였냐면은 중국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 우린 몰랐는데 처음 네. 얘기한 게 우리 이석준 아저씨 때문에 알았잖아. 네. 네. 근데 이쪽의 특허를 보니까 이쪽이 특허를 중국 애들이 많이 갖고 있고 네.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나 파나소닉 이쪽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네. 보조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네. 이쪽을 갖다 밀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만 지원하는 방안,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BYD 등 중국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다시 말하면 점일도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해질이나 이런 게 이제 점일도가 돼서 대신에 장거리 주행에는 좀 불리합니다. 장거리 네. 주행에는 불리한 대신에 가격이 싸고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이제 포르쉐가 이걸 뭐 선택을 했다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는 거죠. LG 화학과 SDI가 주역으로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쪽에다는 보조금을 주고 이쪽은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그 이쪽을 준비하던 게 시간을 주는 거죠. 네.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준비하거나 그러니까 네. 예전에 우리가 그 아이폰 들어왔을 때 바로 못 들어왔잖아요. 아이폰 나왔을 때 1년간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1년간 못 들어오고 이제 그 다음에 삼성이 옴니아폰 만들었다가 네. 폭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중국이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전략적으로 지금 밀어준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상황을 보고 아니면은 이 NCM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결론에 대한 내는 데까지도 한 분기 정도, 1분기까지는 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이 만약에 전략적으로 이쪽을 밀어버리게 되면 네.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네. 중국에 사는 거는 네. 저는 뭐 복잡한 거 잘 모르잖아요. 인산이 뭔지 뭐 그 딴 건 인산 나트륨인가 뭐 칼륨 뭔데 들어봤는데 네. 한국 방식이나 처음 들었어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들었는데 저 속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단순하죠. 중국의 형님들이 뭐라는 거야. 줄 서 이놈아 이것이 뭐야. 줄 서란 얘기죠. 줄 서란 얘기야 줄 서. 근데 대신에 우리나라 거 애들 중심으로 해서 줄 서라 이거죠. 그렇죠. 네. 중국이 줄 서는데 미국 거 서라 그랬어 한국 거 서라 그랬어 중국 거 서라 그랬어. 네. 우리 거 줄 서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는 놈 걔를 사야 돼요 지금요. 네네. 딴 거 살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정도까지 말했으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우리 그다음에 이제 네. 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오늘 그 중국 시장 뭐 아까 이제 급락이 나오다가 다시 네. 마이너스 0.2% 넘게 하락하다가 마이너스 0.78%. 시장이 아주 전략적이 아주 이것들. 네, 아주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인민일보에서 소로스에 대해서 깠습니다. 소로스에 대해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지금 보게 되면은 무모한 투기, 사악한 공매, 반드시 대가를 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예 소로스를 지명을 했습니다. 아, 빨갱이들은 무서워? 네, 왜냐하면 빨갱이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네. 대주주들도 네. 마음에 안 들면 잡아가서 지금 그 납치해 버리잖아요. 아니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막강한 공매도로 영국 파운드의 대폭락을 일으켰던 소로스. 뭐 네. 이것도 파운드화 때문에 유명해졌죠.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반드시 대실패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소로스가 위안화와 홍콩 달러 약세에 막대한 베팅을 걸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하고 네. 위안과 홍콩 달러에 반하는 소로스의 도전은 성공하지 않을 것. 이는 의심할 나위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한 그 하락에 대한 베팅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에 대한 베팅이 어쨌든 뭐 소로스를 중심으로 하는 헤지펀드 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소로스가 네. 얘기한 거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네. 중국의 경착륙이 목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소로스 얘기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겠는데요. 네. 두 가지 있죠. 그 소로스는 소로스가 유명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소로스뿐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네. 소로스도 목숨은 네. 아까운 거죠. 푸틴한테는 안 덤비는 거지. 러시아 위안 그 러시아 루블한테는 안 덤비는 거지. 네, 왜냐하면은 KGB는 방사능 주사로 죽이잖아요. 사람을 가사 암살. 하여튼 그렇게 네. 보셔야 되겠고요. 그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전에요. 소로스를 엄청 무지막지 않는 엄청 욕했어요. 네. 세상 바뀌니까 소로스 좋은 사람 바뀌거든요. 저는 그런 언론 자체나 이런 거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지금이야. 그러나 중국도 소로스를 알기 때문에 소로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아이비리에서 욕할 게 수십 군데 될 거예요, 지금. 수십 군데죠. 국내에서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과연 이제 소로스의 이런 그 도전이 과연 이제 그 공산당을 대상으로 해서 먹힐 거냐. 이것도 상당히 좀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도 우스운 얘기 되면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네. 중동 가신다. 중동 이제 건설적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이거 우스갯소리 아니라 제가 시청자분한테 이건 주시랑 아무 상관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오해하실 분이 계세요. 이란 대통령이 지금 이탈리아를 방문했죠. 유럽에 30몇 년 만에 가잖아요. 예, 그래서 네. 방문을 해서 이탈리아 기업들에게 22조 원에 해당하는 그 교역을 체결을 했다. 아니, 그 이란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네. 이란은 GDP가 19인가로 알고 제가 까먹었는데 19, 22 정도 돼요. 중동에서 네. 가장 중산층이 많은 나라. 예, 네, 정말 네. 좋은 많이 사람이 발달됐던 나라예요. 인구 8천만. 예, 네, 진짜로 큰 나라고요. 28위로 떨어졌나 보네요. 지금 28위라는데 예전에 19위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팔레 왕조 그럴 때. 근데 많이 떨어졌는데 경제 제재 받고 이제 떨어진 거죠. 근데 그 이란이란 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요. 워낙 그 지금 기름으로 4위, 천연가스 매장량으로 1위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공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자마자 시진핑이 갔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그 이번에 누구야? 아베? 아베가 또 가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우리나라 대통령 가야 되는 거그려 조금 막건 이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제 말씀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주제랑 상관없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려면 예전에 비자 받았죠. 예? 비자 받는데 요즘 비자 필요 없잖아요. 네. 전자 뭐 방문 전자 비자 허가증 이런 거 받죠. 그 ESTN가 뭐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런데요. 이스타라 그러잖아요. 그 모르시면 아실 거라고요. 근데 예전에 비자 받으면 엄청 오래 걸려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됐나요?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규정을 바꾼 거 아주 심각하게 나왔는데 그 작년 말부터 얘기 나오다가 미국 전체에서요 공식 발표를 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잘 보세요.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있죠?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방문했던 경험 있는 사람 있죠? 이 이스라엘 해당이 안 됩니다. 별도 비자를 받아야 돼요. 별도 비자.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냥 작년에 우리 중동의 청년들 취직하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혹시 여기 심심해서 여행 간 사람 있죠? 네. 미국 잘 못 갑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못 가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혹시 모르신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아주 공식 수행어는 또 돼요. 정부 여기 쭉 그래서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순방하는데 공식 수행으로 갔어. 그러면 해당 안 돼요. 내가 별도로 증빙해야 돼. 갔었는데 뭐 이런 거였다. 그래서 오케이를 해야 돼. 미국 정부에서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기서 미국 그 대통령 갔다 해서 나 한번 가보겠다. 사업화해보려고 슬쩍 가본 거 있죠. 그 다음에 미국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미국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제가 주식이라 아무 상관 없더라도 우리 방송에 하는 거잖아요. 상식이라도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1월 21일, 저는 이런 거 철저하잖아요. 소스가. 1월 21일 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공식 발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혹시라도, 그래서 최근에 뭐 몇 년 전에 뭐 이런, 갔던 분 있잖아요. 왜 갔는지 모르지만,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갔던 분들이요. 하여튼 무슨 미국 가기 힘들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이학영 교수님 예리하시다 뭐 있는 건데요.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을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얘기 볼까요? 네, 다음 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 관련 설문조사, 네. FOMC 회의 앞두고서 설문조사에 대한 쪽인데 어쨌든간에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 내 오늘 금리 인상 없는 거고 네네. 아무도 이제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빵프로지 빵프로 네, 빵프로 네. 그다음에 이제 369, 12 이렇게 네 번 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네. 폭설이 왔단 말이에요. 네네. 폭설이 오게 되면은 이번에도 그 경기 지표 둔화 이런 것과 함께 더불어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에 대한 쪽이 강한데 네. 지금 가장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높게 보는 건 5월 달 전후, 5월 이후에 대한 쪽이 될 거다라는 시각이 지금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에서 88%의 응답자들이 그 다음 통화 정책의 단계가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5월 그 다음 통화 정책의 단계가 금리 인상인데 인상 시기는 최소 5월까지는 연기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그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쪽도 한 13% 되는데 그거는 네. 조금 이제 그 너무 과도하게 그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시장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40%는 연준이 최근 금융 시장의 변동에 반응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게 안 맞아. 40%가 금리 인상에 반응하지 않으면 올려야지. 왜 안 올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은 5월 이후에 대한 쪽으로 좀 시장에 대한 시각이 좀 강하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과 혼란과 주식의 하락이 네.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들. 그런 분석들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5월 그 지표가 회복이 되면서 네.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이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그 베이비 스텝 아니면 네. 뭐 그 약간 올해 한 두 번 정도 이루어진다라면 네.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유동성 양세에 대한 쪽 폭발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아, 오늘 뭐 중요한 게 많아갖고요. 오늘 네. 그 레포트 조금 이따 보겠고요. 아, 한 두 가지만 짧게 보겠는데요. 지금 유가 떨어지니까 뭐 떨어진다 얘기하는 놈 많잖아요. 뭐 20달러, 10달러 간다는 얘기하는데요. 딱 1년 전 얼마였어요? 1년 전 유가가? 80불? 80불, 90불만 네.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보시면 그 모건 크릭 캐피칼에 마크 유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유명한 데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이쪽에 컨설팅이나 자산 운용에서 먹어주는 사람인데요. 그때 이 사람이 1년 전에 30달러 얘기했어요. 딱 한 번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찾아보면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 저는 이런 거 인용할 때 보면, 그냥 뉴스만 슬쩍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다 찾아봐요. 이 사람이 상당히 능력있고 인정받는 사람인데요. 30달러 얘기했어요. 그때 얘기한 거가, 전체적으로 하여튼 경기가 꺾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가 꺾인다 얘기하는데요. 요쪽 보시면은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어렵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가 어찌됐건 중국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중국이랑 얘기하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중국 이머징 마켓가 지금 위기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이렇게 줄지 않을 거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하는 것은 또 뭐, 오펙의 그 긴급회의 하자는 거잖아요. 감산 얘기하는데 이거 넌센스 같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 이걸 알아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이거 말하자는 거는 이 사람이 다 시장 어렵게 보는데요. 어렵게 보는데,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가 있어요. 딱 하나. 뭐, 하나는 아닌데요. 영어로 하다 보면 딱 하나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우리 또 영어 공부 들어가야 돼요. A 마켓. A 마켓이에요. A 마켓. 딱 하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유스코가 신념을 갖고 있는 거, 여전히 갖고 있는 나라. 어디다? 인도다. 인도다. 있죠? 이거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인도 좀 보셔야 되겠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말이 나온 김에 또 이거 하나만 보면 재미없잖니. 예? CNN 또 들어갑니다. CNN의 제목은 뭐냐면, 8개의 이머징 국가가 있다는 거야. 나라가 있다는 거야. 예? 근데 어떤 나라냐면, once kill you. 너희들 겁먹게 하는 나라가 아닌 거. 너희들을 겁주는 나라 아닌 나라가 8개가 있다는 거야. 1번이 인도가 또 들어갑니다. 그니까, 이유는 여러분들 알아서 찾아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쭉 나라를 찍어드릴게요. 인도. 이런 거 이성 교수 관심 많죠? 네. 인도. 어느 나라가 아시아가 있나 봐요. 케냐가 들어갑니다. 케냐, 아프리카죠. 케냐가 2위입니다. 2위. 세 번째 어디? 어디야, 어디? 이어서. 어디입니까? 베트남. 안 보여요.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네. 4위가 칠레. 칠레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동, 남미에서, 미국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해요. 칠레요.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의외로 콜롬비아는 엄청나게 저게 그 빈부격차도 많고, 마약이랑 키드내핑하고 돈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여하튼 콜롬비아를 얘기 많이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또 들어가죠. 인도네시아.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인도는 아시아라고 그 자기네들은 생각도 안 하거든요. 어찌됐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많이 뽑히고 있다 지금요. 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들어간다? 페루까지 들어간다.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 네. 그잖아. 아, 레포트로 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 시간인데요. 레포트도 보면 뭐 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지금 숫자로 보여주는 것들 위주로 가죠. 네. 숫자를 보여주면 어찌 될 건, 누가 줬든 싫든 제약 아니에요? 어찌 될 건? 네, 애플... 수출을 좀 어떻게 제대로 놨어? 애플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애플은 뭐 다음번에 좀 미루기로 하겠고, 네. 앞에서 라이파이가 좀 재밌는 게 있어갖고,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하겠고요. 네네. 그 일단 2015년도 의약품 수출액이 22억 달러, 네.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의료기기 수출액도 지금 3.1% 증가했는데, 의약품 수출이 늘은 거는 셀트리온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네네. 셀트리온에 대한 영향,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12월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도 수출액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 9.9%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작년 5월 달 대비해서 두 배로 높은 성장률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뷰웍스, 바텍 뭐 이런 쪽들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부진 속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가장 크게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 금액을 차지하는 게 석유화학 제품, 반도체, 조선 이쪽이 여전히 이제 덩치에서는 이제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덩치는 크죠 조선이.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 수출액이 일단은 그 부진했습니다. 감소했어요. 2015년도 전체적인 수출에 대한 쪽은 감소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의약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에 대한 쪽은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수출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러니까 견인하기에는 전체 시장을 견인하기에 부족한 거죠. 제약바이오가.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매출에 대한 그 전체 수출 비중에서 0.43% 정도 수준까지는 높아졌으나 네. 과거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비중은 0.43%. 그다음에 의료기기를 포함한 헬스케어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0.9%. 1%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점.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의약품 수출액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FDA 승인에 대한 쪽이 나타나게 되면 네.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영향에 의해서 이런 수출 금액에 대한 쪽에 대한 증가 네. 이런 것들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보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 다만 네, 잠깐만요. 그거 어떻게 됐어? 네. 어떤 거요? 이빨. 디오 디오. 이빨도 어떻게 됐나요 지금? 신고가 나고 있어요. 딱 봐라. 오늘 신고가. 튀네. 튀어. 오늘 튀어. 그죠? 역시. 네. 역시 관심법이 나와 지금 네네. 관심법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수출이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일본입니다. 네. 일본 지역이 가장 큰 수출하고 또 베트남도 의외로 수출을 많이 네. 해요 우리가. 베트남의 의료 쪽으로 한번 네. 베트남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 의약품에 대한 수출에 대한 증감률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네. 전체 수출은 지금 보게 되면 대한민국 수출은 계속 감소하죠. 네. 작년에 감소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의약품 전체 수출은 늘었다라는 거. 요거 좀 네.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셀트리온에 대한 코멘트를 잠깐 하게 되면 네.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게 셀트리온이거든요. 네. 이제 셀트리온에서 보게 되면은 네. 레미케이드 가격이 유럽에서 네. 유럽에서 레미케이드 가격이 네. 지금 30%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그 렘시마 시장 레미케이드 시장에 대한 쪽 10조 원을 봤었거든요. 네. 10조 원 전체 시장에 대한 쪽을 10조 원 정도를 지금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의약품 가격이 유럽에서 일단 레미케이드 가격을 30% 인하시켰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램시마하고 가격차가 5%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오리지널 쓸래 카피약 쓸래 그러면 못 쓰시겠어요. 가격차 얼마 안 나면. 저는 오리지널 쓰죠. 오리지널 차이가 쓰죠. 안 나면.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더 늘리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겠고 미국에서 만약에 승인이 나는 순간 네. 아마 레미케이드 가격을 또 30% 인하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마켓에 대한 볼륨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했던 볼륨에 대한 쪽이 한 30% 정도 줄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은 오리지널하고 이제 경쟁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램시마가 한 30% 정도를 잡아먹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네. 가격을 인하시켜 버리게 되면 네. 그 목표치 도달에 대한 쪽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네.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한 쪽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제네릭 시장이 포화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년이었거든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포화되는데 한 3년 정도 걸릴 거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아닌 이 바이오 베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그 오늘 같은 시장 알테오젠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오늘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이오 베터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를 개량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건 특허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는 그대로 복제약이지만 그래서 이 바이오 베터와 관련된 쪽들 이런 쪽들에 대한 쪽들을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 제가 아까 중간에 디오 말씀드렸는데 디오는 제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재필 들었지만 이재필 전문가님한테 네. 들었다는 거. 네. 이재필 전문가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아, 그러니까 계속 귀를 열어두시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걸 잘 캐치하면 되잖아요. 네네. 제가 어떻게 들었겠어요, 디오. 태어나서 그때 두 번째 들었죠. 작년 한번 듣고 처음 들었는데 그걸 잘 캐치해내 가신 거가 시청자분 필요하다는 생각하고요. 우리 피디님께 다시 한번 제가 정중하게 제안하는데 오늘 지금 채팅창 이런 거를 좀 카피해 주셨다가요. 나중에 홍보 자료 겸 사장님 보고용 자료 만들어야 돼. 네. 주식 적용님 고콜 방송 짝짝짝. 혜니님 이학년 교수님 좋은 정보 딴 사람들과 이바구 이건 좀 없는 말인데 이바구 하면서 이거 나이가 나오시는 거죠. 이바구 네. 얘기 쓰시면 나이 최소한 40대 이상 엄청 지적인 척 거들먹 대고 그래요. 좋은 정보 늘. 혜님 그럼 늘 감사드려요. 이런 방송 또 없습니다. 자본. 이런 말을 정말 멘트를 딱 갖고 홍보자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요즘에 고퀄을 했어. 좀 저퀄로 가야겠어. 낮춰줄까? 낮춰야겠어요. 맘만하면 낮출 수 있죠. 왜냐면은 네. 지금 최저시급도 인상이 됐는데 인상이 네. 안 되고 있어. 저퀄로 가야겠어. 아, 월급 얘기하지도 마. 네네. 아 이거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네. 이번에 좀 해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